사랑을 만나 이별을 하고 수없이 많은 날을 울고 웃었다. 시간이란 건 순간이란 게 아름답고도 아프구나. Yeah. 낭만이란 시험 글씨체 같아 말하고 있어 막연한 보답. 아픔을 피해도 다른 아픔을 만나 옆에 있던 행복을 못 찾았을까. 너를 보내고 얼마나 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.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걸 놓치고 있는데 말야. 시간은 또 흘러 여기까지 왔네요. 지금도 결국 추억으로 남겠죠.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젠 두려운걸요. 이 별을 만나 아플까봐. 사랑을 만나 Love them pain, love them pain. Yeah, lesson from my mistakes. 우린 실패로부터 성장해, 성장해.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. No, I understand them though. Yeah, 이해돼, 이해돼.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.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. But that's why it's called beautiful pain. 시간은 슬프게 기다리질 않나요. 오늘도 결국 제가 되겠죠.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힘든걸요. 어김없이 끝이 날까봐. 이렇게도 아픈데 또 찾아와 사랑은 난 몰래. 우리 누구 내가 바보가 돼 무기력하게 누워 숨겼네. 오랫도록 기다렸다는 듯 아픈 사랑 앞에 물들어가 그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했었다. 그대는 부디 아프지 말고 아름다웠길 바란다. 사랑을 말해